It's robot, 너가 생각해, I know, yeah. 아직 너가 내 머리에 붙어 안 됐죠. 너 말해, 래퍼들은 대체 왜 그래? 너 말해, 래퍼들은 대체 왜 그래? 아니야, 나 래퍼 안에 그냥 팝스타가 될래. 아니야, 팝스타 싫어, 그냥 부자가 될래. 클럽에 공연하고 사이다 to flex. 클럽에 공연하고 친구 뜨거 flex. 진짜 앞이야 뭐 앞이야 뭐 잔상이나 뭐 잔상이나 뭐 뻔한 이별 노래 안 할랬는데 지금 내가 그걸 알락 말락해 숨이 아쉬워져 yeah 아쉬워져 yeah 배가 아파 yeah 배가 아파 yeah 뻔한 이별 노래 안 할랬는데 지금 내 기분이 말락 말락해 I'm so gone, gone, gone, gone, gone, yeah 어떻게든 전, 전, 전, 전, 뭐, yeah, yeah, yeah 아무도 지않은 척 the flexing, yeah Mr. Porter 대간대고 또 flexing, yeah I'm so gone, gone, gone, gone, gone 어떻게든 지금 전, 전, 전, 전, 뭐, yeah, yeah 아무도 지않은 척 또 flexing It's wrong, but 너가 생각해, I know, yeah 아직 너가 내 머리에 붙어 안 됐죠 너 말해, 래퍼들은 대체 왜 그래 너 말해, 래퍼들은 대체 왜 그래 아니야, 나 래퍼 안에 그냥 팝스타가 될래 아니야, 팝스타 싫어, 그냥 부자가 될래 클럽에 공연하고 사이다 to flex 클럽에 공연하고 친구 뜨거 flex my mind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yeah. I need to see you one more time 밤에 편히 잘 수가 없어 yeah. 여기 나머지 홀로 눈 감으면 보여 너의 예쁜 얼굴 girl I really love you 난 정말 바보지 나대로 계속 살지 아무렇지 않은 척 yeah, I know it's wrong but 너가 생각해 I know yeah 아직 너가 내 머리에 붙어 안 됐죠 너 말해 래퍼들은 대체 왜 그래 너 말해 래퍼들은 대체 왜 그래 아니야 나 래퍼 안에 그냥 팝스타가 될래 아니야 팝스타 싫어 그냥 부자가 될래 클럽에 공연하고 사이다 to flex 클럽에 공연하고 친구 뜨거 flex yeah, I said gone, gone, gone, gone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Thank you.